지겨워 always 왜 맘에 없는 남자만 말을 거나요 go away ay, 너무 뻔하잖아 식상해 날 만나기 전에 맘껏 즐겨 인싸야 자꾸 목적이 뻔한 남자들의 DM 알림은 다 무시해 Girl 딱 한 번에 꽂혀 너로 맞춰진 내 관심의 초점 All day all night baby 365 언제 나면 절대 떠나지 않을게 your side 매일 노래 불러줘요 Oh na na na 달콤한 눈빛으로 날 녹여줘요 Oh na na na 그대 뜨거운 가슴이 조금만 식어도 호기심에 깊이님이 no limit 날 더 미치게 만들어 널 몸 no limit like coffee와 muffin 조화로 no limit 비모은 실소화 show 내게 한 실소화 리얼미 걸음의 순간을 거룩 한 찰나의 찬란한 아름다움 너의 버팀목이 되어 지켜주는 한 시차 모두 맡겨도 돼 매일 날 우울 노래 불러줘요 Oh na-na-na 달콤한 눈빛으로 날 녹여줘요 Oh na-na-na 그대 뜨거운 가슴이 조금만 식어도 떨어질지도 몰라 영원히 곁에 있어 날 지켜줘요 오늘처럼 Oh na-na-na 계속 날 사랑한다 해줘 뒤돌아섰을 때면 자꾸 보고 싶다 해줘요 식어도 떨어질지도 몰라 영원히 곁에 있어 날 지켜줘요 오늘처럼 Oh na na